마치 남을 안 감춰 내면에 깊숙한 아름다움을 날 비춰 너무 가까이 오지 말아줘 찔리면 아플걸 내게 상처를 내게 싫어 Oh yeah you know we are young but 노란 바람 속에서 난 꺾이지 않아 I won't give up It's the wild wild west 살짝 거칠은 type oh, oh, oh, oh, oh, oh. 예쁘게 말하는 법도 몰라 그런데 왜 넌 내게 It's the wild wild west 살짝 거칠은 type oh, oh, oh, oh, oh, oh. 이름은 말로 날 작업 중이야 Bang bang bang It's the wild wild west flower 깊숙이 상처를 내 아물지 않게 겁내지 마 그저 wildflower 스며 스며 스며 keep going 안 시들어날 꽃잎 따윈 필요 없어 멀리서 지켜보면 때론 우린 closer like oh ah shit 샘물 한 모금처럼 간절할 때 찾네 oh do I need you 너무 가까이 오지 말아줘 바퀴 말로 너를 찌를 때 아픈 줄도 모른 채 날 보며 운해 I just want more, I want it more and more 또 흔들리는 맘 녹아내리는 vibe 끝까지 넌 날 모르게